나를 통해 더욱 증폭돼. 보잘것없는 나의 노래도 나를 통해 나는 증폭돼. 나를 봐, 나를 봐, 나를 봐, 내가 원할 만큼 하자. 난 증폭되어 커져.